그 힘들었나 여기까지 오기가. 왜 내게 진작 말을 못했나. 나에게 잘해주면 항상 애쓰는 모습 가끔은 지근해 보였지만 그것도 난 모르고 행복에 겨웠지요. 그대의 속마음도 모른 채 더 많은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그대를 탓하기만 했지요. 늘 가까운 곳에서 나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랑이 난 줄만 알고 늘 알리한 삶이라고 말해 주었기에 그대도 행복한 줄만 알았지. 미안해요.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. 울고 싶으면 기대 우세요. 사랑해요.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. 늘 가까운 곳에서 나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랑이 난 줄만 알고 알리한 삶이라고 말해 주었기에 그대도 행복한 줄만 알았지. 미안해요.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. 울고 싶으면 기대 우세요. 사랑해요.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. 고마워요.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.